퍼지는 바람일 줄 알았는데 언제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지